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 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저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저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어날 수 있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만년 번영하라 어머니 저국이여. 맑고 푸른 내 저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단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저국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으로 천만의 심장 끓게 하는 시대의 명작 저국 찬가. 부를수록 위대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어 오르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니 조국의 품속에서 빛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 휘황찬란한 우리의 미래가 가슴 벅차게 안겨옵니다. 빛을 잃은 조국과 결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고향집 살인문을 나서시어 수십성상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신 오보이 수령님. 돌이켜보면 지금도 식민지 망국노로 짓눌리웠던 우리 인민이 강산을 들었다 놓으며 토친 해방만세의 외침소리와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 된 환희와 기쁨 속에 한껏 토치던 그날의 환송이 귓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나라 인민이 그처럼 애달프게 고대하던 새 아침을 태양의 광희로운 빛발로 안아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품, 저국의 품은 정녕 우리 인민 누구나가 안겨 사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입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우리 구신 땅과 바다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로 전업 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헤쳐오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이며 그 길 위에 아로 새겨진 애국헌신의 자욱은 또 그 얼마였습니까? 그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영도 위대한 헌신으로 금은보와 가득한 이 땅에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 모두가 참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바꽃나무, 목련화로 불리워온 목란꽃에는 정방산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53, 1964년 5월 정방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창도학교 시절 이곳에 오셨을 때 무슨 꽃인지 좋은 꽃을 보셨는데 지금도 있는지 찾아볼 때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추억하신 꽃의 생김새와 특징, 나무의 색깔에 이르기까지 일꾼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꽃을 하루빨리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찾아낸 꽃을 어버이 수령님께 보여드리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이야기하던 꽃이 옳다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아름다운 이 꽃을 한바꽃이라고 부르기는 아쉽다고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는 난자를 붙였는데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에서 목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꽃은 굳세면서도 순박하고 고상한 감이 있어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훌륭한 꽃이라고 자신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에도 이 꽃을 생각하며 저국을 그리곤 했다고 추억 깊은 어조로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조선의 국화 목란은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이어 내 나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품어 안으시고 더운 피로 뜨겁게 가꿔주고 꽃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조국의 옥센 기상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운으로 가슴 벅차오를 쓸어 우리 저국의 강화 발전을 위해 싸우신 그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는 우리 천만 군민입니다. 숭고한 도덕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 모셨으며 김일성 김종일 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두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며 마련해 주신 무진막강한 군역을 더욱 튼튼히 다져가시는 희세의 선군 영장.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이 땅 위에 위대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꽃피워 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 헌신의 자욱에서 우리 천만 군민은 노래 저국 찬가의 심오한 세계를 받아안고 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강국 위협 실현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영도하고 계시기에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부끼고 이 땅에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한 영도 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가고 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우리 천만 군민은 심장으로 외칩니다. 천만년 무궁본영할 어머니 내 저국이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